또박또박 이야기 사만다와 뱅글뱅글 병사건 글 데이비드 서덜랜드 그림 데이비드 로버트 등장인물 사만다는 세계적인 모험가이자 탐정이에요. 위험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한달음에 달려가 사건을 해결해요. 토끼 조수는 늘 사만다와 함께해요. 엉뚱한 것 같으면서도 뛰어난 재치와 순발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뛰어난 조수이지요. 두건을 쓴 사람은 신비에 둘러싸인 인물이에요. 어디에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머피 박사는 네다크 왕국의 저명한 의학 박사예요.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지만 황제가 초청한 사만다 일행을 못마땅하게 여겨요. 네다크 왕국 황제는 왕국에 전염병이 돌자 사만다와 토끼 조수를 초청해 사건을 맡겨요. 네다크 왕국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희한한 병이었죠. 왕국의 의학 박사인 머피 박사는 개의 침을 가득 담은 욕조에 사흘 동안 몸을 담가야 병이 낫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욕조에 개의 침을 가득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만다와 토끼 조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조금만 미끄러져도 끝장이에요. 세계적인 모험가이자 탐정인 사만다와 토끼 조수는 바위벽에 착 달라붙어 벼랑길을 조심조심 나아갔어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길이지만 산속에 있는 네다크 왕국으로 가려면 이곳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거든요. 둘은 천천히 벼랑길을 내려가 안전한 계곡에 닿았어요. 그런데 논 한가운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챙 넓은 모자를 쓴 사람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이었어요. 대체 왜 저러지? 사만다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돌담으로 둘러싸인 집을 지날 때도 그랬어요. 마당에서 한 아주머니가 역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이었어요. 까닭 모르는 닭들은 그 주변에서 허둥거리고 있었지요. 사만다도 영문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춤추는 것일지도 몰라. 사만다는 이렇게 생각하고선 갈 길을 돌렸어요. 둘은 오전 내내 걸어 마침내 7개의 달 궁전에 도착했어요. 사만다와 토끼 조수는 곧바로 황제가 기다리고 있는 웅장한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황제는 방석에 앉아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요. 힘든 여행이 아니었기를 바라네. 그런데 오는 길에 이상한 것을 보지는 않았는가? 황제가 물었어요. 글쎄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세요? 사만다가 대답했어요. 우리나라에 끔찍한 전염병이 돈다네. 하루가 다르게 퍼지고 있지. 황제는 한숨을 쉬었어요. 끔찍한 소식이군요. 사만다는 놀라며 대답했어요. 백성들은 온통 뱅글뱅글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네. 황제가 설명했어요. 뱅글뱅글 병이요? 사만다가 물었어요. 그래, 한 달 전에 시작됐지. 그 병이 돌고 난 뒤 제빵사들은 빵을 못 만든다네. 농부들은 농사를 못 짓고 염소젖을 짜지도 못하지. 그래서 당장 자네를 부르러 사람을 보낸 걸세. 뱅글뱅글 병이라니 사만다는 그런 병명은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토끼 조수, 짐작되는 게 있어? 사만다가 물었어요. 하지만 토끼 조수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덥수룩한 구렛나루를 기른 덩치 큰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전 머피 박사입니다. 의학적으로 뱅글뱅글병은 간단히 말해 종아리뼈에 이상이 생긴 병입니다. 치료 방법은 잘 알려져 있어요. 개이침을 가득 채운 욕조에 환자를 사흘 동안 담으면 되지요. 사만다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물었어요. 치료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왜 치료를 안 했나요? 그렇게 많은 양의 개침을 구할 수 없어서요. 알다시피 욕조를 채우려면 엄청난 양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때 토끼 조수가 사만다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그러자 사만다의 표정이 기가 막힌다는 듯 점점 굳어졌어요. 이윽고 사만다가 토끼 조수에게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뒷다리에 별 세 개가 있는 눈먼 당나귀가 어쨌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린 중요한 사건을 해결 중이라는 걸 보고도 모르니? 사만다의 말에 신하들은 언짢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머피 박사가요. 그 사람들은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토끼랑 의논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사만다는 얼굴이 빨개져서 빠르게 종알거렸어요. 저희는 마을을 한번 둘러보는 것이 좋겠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사만다는 토끼 조수의 팔을 움켜잡고는 서둘러 방에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사만다가 말했어요. 어쩜 그렇게 나를 창피하게 만들 수 있어. 황제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이야. 도와주려 했던 것뿐인데 토끼 조수도 마음이 상해 그만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둘은 말없이 마을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오래되고 허름한 보리수 여관을 막 지나쳐갔던 사만다가 무언가 발견하고 멈춰섰어요. 눈먼 당나귀가 여관의 계단 난간에 매어져 있었어요. 왼쪽 뒷다리엔 불에 달군 새로 찍은 별 3개가 있었고요. 사만다는 깜짝 놀라 토끼 조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토끼 조수가 사만다 귀에 또 무언가를 소곤거렸어요. 알았어. 네 말대로 들어가서 물어볼게. 하지만 이번엔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해. 계단을 올라간 사만다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내 책상 뒤에 가죽 의자에서 노파가 졸고 있었어요. 사만다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저 눈먼 당나귀 주인과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노파는 화들짝 놀라 깼어요. 당장 나가! 토끼는 출입금지야. 손님으로 꽉 찼어. 장사 안 해! 기분이 상한 사만다가 말했어요. 그렇게 무리하게 구실 필요는 없잖아요. 손님으로 꽉 찼다면서 장사 안 한다는 말은 또 뭐예요? 난 방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당나귀 주인하고. 그분은 누구와도 이야기를 안 하셔. 실은 여기 계시지도 않아. 내가 말했지. 손님이 꽉 찼다고. 이제 가버려. 토끼는 출입 금지야. 노파는 둘의 팔을 붙잡더니 밖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는 문을 힘껏 쾅 닫았지요. 확실히 무언가 수상해. 사만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구레나룻이 덥수룩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기 봐, 머피 박사잖아. 사만다가 속삭이듯 외쳤어요. 둘은 얼른 길모퉁이로 숨었어요. 여관 계단을 올라 문 앞에 선 박사는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는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어요. 둘은 살금살금 여관 건물 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무너질 것 같은 비상계단을 까치발로 올라가 박사를 찾으려고 창문마다 귀를 기울였지요. 3층 창문에 이르자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만다는 더러운 유리창에 바짝 얼굴을 내고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곳에는 두 손을 맞잡은 머피 박사가 무척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어떤 사람이 앉아있었는데 사만다가 있는 곳에서는 검푸른 두건만 보였어요. 그때 두건을 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씩씩거리는 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밤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해. 그리고 자정이 되면 오래된 제사장으로 나오도록. 그리고는 박사의 발치로 돈뭉치를 던졌어요. 박사는 돈뭉치를 집어들고 굽실굽실 절을 하고는 허둥지둥 뒷걸음질 치며 방을 나갔어요. 사만다와 토끼조수도 조용히 비상계단을 내려와 재빨리 보리수 여관을 벗어났어요. 박사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두건을 쓴 사람은 또 누구야? 한밤중에 오래된 채석장에서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 알아보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사만다가 이런 생각이 잠겨있을 때 토끼조수가 다가와 귀에 대고 또 무언가를 소곤거렸어요. 뭐? 진공청소기라고? 사만다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왕국 전체에 뱅글뱅글 병이 퍼지고 있고 머피 박사는 뭔가 끔찍한 일을 벌이려는 판인데 넌 진공청소기나 사가자고? 그러나 토끼조수는 말릴 새도 없이 급히 근처의 가게로 가더니 큰 상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공기로 부풀리는 진공청소기라니. 사만다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끔씩 토끼조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 둘은 상자를 배낭에 밀어놓고서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실을 황제에게 알려주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황제는 머피 박사와 둘이서만 있었어요. 아, 사만다 양. 마을에서 흥미로운 것이라도 알아냈나요? 박사가 비웃듯이 물었어요. 별것 없었어요. 사만다는 거짓말로 대답했어요. 기대를 너무 하면 안 됩니다, 폐하. 사만다 양은 한낱 여자아일 뿐이지 않습니까? 박사는 툴툴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폐하께 예방 접종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던 참이었소. 그걸 위해선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필요하다 말이오. 자, 폐하, 잠시 실례를. 박사는 몸을 기울이더니 황제의 머리카락을 한 가닥 뽑았어요. 그리고선 사만다에게 몸을 돌렸어요. 자, 사만다의 양 것도 필요해요. 물론 사만다 양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지요. 사만다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하지만 박사는 사만다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머리카락을 한 가닥 휙 뽑아갔어요. 사만다는 박사가 못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지금 말한들 소용이 없잖아요.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전 이만 실험실로. 박사는 신나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방을 나갔어요. 박사가 나가자마자 사만다는 황제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폐하,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잘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를 불러왔고. 네, 그래요. 그렇지만 머피 박사 있잖아요. 박사가. 그 순간 황제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아, 그래. 훌륭한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가? 박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자, 이만 나는 페루 여왕을 만나러 가야겠네. 사만다와 토끼조수는 일단 방으로 나갔어요. 사만다는 가만히 앉아서 지금까지 일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보리수 여관, 박사, 두건을 쓴 사람, 도대체 무얼 하려는 거지? 한밤중에 오래된 채석장에서 만나자니 대체 왜 만나는 걸까? 그때 심부름을 하는 남자아이가 음식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사만다는 그 아이에게 채석장으로 가는 길을 물었어요. 아이는 벽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요. 사만다는 아이가 돌아가고 나자 허기가 지기 시작했어요. 토끼조수에게 당근을 집어주고는 자기도 침대에 누워 감자칩을 먹었지요. 그러고 보니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요. 사만다는 잠깐 눈을 붙이기로 했어요. 딱 5분만 말이에요. 하지만 사만다는 결국 잠에 골아떨어지고 말았어요. 얼마 뒤 토끼 조수가 흔들어 잠에서 깬 사만다는 황급히 시계를 보았어요. 밥솥아, 12시 15분 전이잖아. 둘은 바람처럼 궁전을 달려 뜰을 가로지르고 마곡간을 지나 성문 밖 레몬 과수원을 향해 달렸어요. 덤불 사이를 헤치고 좁은 길을 나서 언덕에 다다르자 채석장이 내려다보았어요. 둘은 바위투성이 길을 거의 기다시피 내려갔어요. 밑에 도착하자 두렁거린 소리가 들렸어요. 둘은 바위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내다보았지요. 머피 박사가 두건을 쓴 사람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말씀하신 머리카락을 다 모아왔습죠. 황제부터 신하들, 참견쟁이, 사만다 것까지도요. 이리 내놔. 박사는 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주었어요. 두건을 쓴 사람은 봉지를 열고 머리카락 몇 가닥을 집어들더니 말했어요. 근사해. 이제야 궁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문을 걸 수 있겠어.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을 거야. 그러자 박사가 고개를 조아렸어요. 맞습죠. 아무도 없지요. 이제 제 남은 수고비를 마저 받을 수 있을까요? 수고비라. 물론이지. 두건 쓴 사람은 갑자기 몇 가닥 없는 박사의 머리카락을 잡아챘어요. 그리고는 주문을 외며 머리카락을 손가락 사이에서 빙그르 돌리더니 공중으로 던졌어요. 그러자 뚱뚱한 박사의 몸이 이리저리 젖히고 저리 비틀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곧이어 박사는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토끼 조수가 진공청소기를 꺼내들었어요. 사만다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소리쳤어요. 뭐 하려는 거야? 정신 나갔니? 청소 같은 거 할 시간이 아니잖아. 그 소리에 바위 반대편에 있던 두건 쓴 사람이 움직임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외쳤어요. 누구야? 거기 누구냐니까? 사만다는 숨을 죽였어요. 어디 내 짐작이 맞는지 보기로 하지. 두건 쓴 사람은 머리카락 뭉치에서 한 가닥을 빼들곤 손가락 사이에서 빙그르르 돌렸어요. 그러자 사만다는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발끝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사만다는 박사와 함께 소용돌이 치듯 뱅글뱅글 춤을 추었어요. 그때였어요. 검푸른 두건 안쪽 깊은 곳에서 소름끼치는 웃음소리가 나며 두건 쓴 사람이 머리를 뒤로 젖히자 두건이 벗겨져 내렸어요. 그런데 두건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번뜩이는 빨간 눈을 가진 유령이었어요. 유령 마법사는 주문에 걸려 뱅글뱅글 도는 두 사람 사이를 누비며 날아다녔어요. 낄낄대고 웃거나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에요. 한편 진공청소기를 다 부풀린 토끼 조수는 마법사가 적당한 거리까지 다가오길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진공청소기 호스 끝을 치켜들었지요. 하나, 둘, 셋! 토끼 조수는 딸깍 스위치를 눌렀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차! 건전지 넣는 것을 깜빡 잊었지 뭐예요. 당황한 토끼 조수가 손으로 더듬더듬 건전지를 찾는데 맙소사 유령 마법사 구울이 토끼 조수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어요. 토끼 조수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건전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분노로 이글거리는 구울의 무시무시한 두 눈이 토끼 조수를 잡아먹을 듯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토끼 조수가 누구예요? 사만다와 함께 세계적인 모험가가 아니겠어요? 토끼 조수는 뚝딱 몇 초 만에 건전지를 집어들어서 진공청소기에 끼워 넣었어요. 무시무시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채석장에 메아리쳤고 이글거리는 두 눈이 토끼 조수를 향해 활활 타올랐어요. 토끼 조수는 호수를 치켜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스위치를 딸깍 눌렀어요. 드디어 청소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글거리는 두 눈이 점점 더 가까이 날아왔어요. 빠르게, 더 빠르게. 그러더니 곧장 진공청소기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순간에 마법의 주문이 풀렸어요. 뱅글뱅글 돌던 네다코 왕국 사람들이 모두 멈추어 섰죠. 다음 날 사만다는 7개의 달궁전으로 가서 황제에게 어찌된 일인지 설명했어요. 황제는 머피 박사가 배신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토끼 조수는 범인이 유령 마법사 구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 토끼들은 많은 마법사들과 알고 지내요. 아시다시피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는 마법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전에 함께 마술을 한 마법사들 가운데 한 명이 눈먼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 유령 마법사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유령 마법사의 특기가 뱅글뱅글 넉배기 주문이라는 것도요. 다행히 토끼 조수의 짐작이 맞았던 거예요. 황제는 용감한 활약을 한 사만다에게 반짝이는 금메달을 주었어요. 토끼 조수에게는 양상추와 당근 한 다발을 주었고요. 알다시피 토끼에게 메달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요. 황제는 유령 마법사 굴이 빨려 들어간 진공청소기를 쇠로 된 가방에 넣고 잠가버렸어요. 자물쇠를 무려 17개나 채웠지요. 머피 박사는 개침을 가득 담은 욕조에 담가 놓았고요. 박사에게 딱 맞는 곳이잖아요. 사만다와 토끼 조수는 황제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둘이 막 궁전을 떠나려 할 때 다급한 전보가 왔어요. 아주 흥미로운 표정으로 전보를 읽은 사만다가 외쳤어요. 가자, 조수! 사하라 사막으로!